여드름과의 전쟁. 1. 화학전. 연고와 크림을 대량 살포한다. 문제점. 효과가 빠르나 국토에 피해가 온다. 2. 게릴라전. 한참 남겨두다가 까만 부분만 짠다. 단, 기간이 오래 걸린다. 3. 대량 학살전. 무자비하게 짠다. 문제점. 국토의 황폐화를 초래한다. 4. 포섭전. 과일을 많이 먹으면서 살살 꼬드긴다. 문제점. 기간이 오래 걸리고 효과의 퍼센트율이 낮다. 5. 공방전. 신경을 또 끊는다. 문제점. 편하긴 해도 전 국토를 빼앗긴다. 6. 학대전. 한 시간에 한 번씩 비누로 빡빡 씻어서 여드름이 살 환경을 없애버린다. 그러나 국토에 건조화 현상이 일어난다. 안녕하십니까. FM영화음악의 정은미입니다. 대전 동구 가양 이동에서 강현숙 씨가 보내주신 여드름과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 어떠셨어요? 역시 전쟁은 어떤 식으로 해도 폐해가 있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미리 손 쓰는 게 최고겠죠? 세광고의 허정대 학생 공부하시는데 힘 좀 되셨습니까? 친구 용진이와 같이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앞서 2편 중에서 카일리 미노그의 노래 로코모션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하이텔로 현정씨와 이재림씨도 아서를 신청해 주셨는데요. 원래 아서 1이 아주 성공을 하자 만든 영화인데 이 영화는 재미를 못 봤지요. 자, 대전 동구 가양이동에서 강현숙씨 여드름과의 전쟁 얘기를 해주시면서 그야말로 전쟁의 본질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치르든 간에 그 끝은 좋을 리가 없다니. 자, 4월 30일은 베트남이 폐망한 날입니다. 최근에 서울대의 전경수 교수가 그의 논문에서 이런 얘기를 밝혔는데요. 정부에서는 한 명도 없었다고 발표를 한 베트남전에서의 실종자들이 사실은 있었다. 글쎄요, 그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전쟁이 끝난 지 20년이 될 때까지도 아직 그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하는 한 단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시네마 천국은 지난주에 예고해드린 대로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영화 풀 메탈 자켓 준비했습니다. 베트남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죠. 이 풀 메탈 자켓의 뜻은 총알을 넣는 탄창 집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전쟁 영화 중에서 이 풀 메탈 자켓을 최고의 영화로 평론가들은 꼽고 있는데요. 그것도 최고의 반전 영화로 꼽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를 보면요, 목소리를 높여서 전쟁에 반대하는 그런 분위기는 없습니다. 그저 아주 냉정하게 보여준다고나 할까요? 그 속에서 반전을 담고 있기 때문에 더 그 의미가 깊지 않나 싶은데요. 이 영화 풀메탈 자켓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전반부는 월남 파병 이전, 그러니까 신병 훈련소에서 그 훈련을 받는 얘기로 구성되어 있고요. 후반부는 전쟁터인 월남에서의 얘기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하게도 이 영화에서는 클라이맥스가 두 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부에 한 번, 후반부에 한 번. 영화의 주인공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버디의 매튜 모딘인데요. 여기서 조커 역을 맡고 있습니다. 자, 서울 은평구 증산동의 박은희씨, 대구 동구 대림동의 이동현씨,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김혜령씨, 시네마 천국 잠시 후에 시작하니까 함께 해주시죠. 너의 첫눈빛 강한 느낌을 거부할 수 없다. Now and then I feel as though I want to escape the real and take a trip to the heaven. 늘 새로운 감각 인터메초. 매콤한 김치를 좋아하는 서정 한국 여자 김명희. 김명희가 독일에서 체험한 아름답고 진한 삶의 이야기. 미넨의 노란 눈들매. 아이를 잘 만드는 여자 김명희가 쓴 미넨의 노란 눈들매. 사전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폴리그램의 영화와 In the name of the father. 94년도 아카데미상 7개 부문 후보자 In the name of the father. U2의 보노와 시네드 오코노의 음악으로 만나세요. 폴리그램. 수학 독본? 수학을 읽는다는 뜻인가? 맞아. 읽으면서 이해하는 수학책이야. 수학의 모든 개념을 차근차근 설명해주니까 그동안 어려웠던 문제도 금세 풀리더라고. 이야, 본고사에도 강하겠는데? 고교 수학의 새로운 강자, 수학 독본, 한길사. 얇은 보물샌 비너스 슬링커 브라를 했어요. 비너스 슬링커 브라. 이음선이 없으니까 가슴선이 자연스럽게 살아나요. 비너스 슬링커 브라. 보물샌 슬링커 브라를 했어요. 사랑의 비너스. 매콤한 김치를 좋아하는 터정 한국 여자 김명희. 김영희가 독일에서 체험한 아름답고 진한 삶의 이야기. 미넨의 노란 눈들매. 아이를 잘 만드는 여자 김영희가 쓴 미넨의 노란 눈들매. 사전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먹는 게 남는 거라고요? 그래도 사면 큰 냄비 정도는 돼야죠. 심한 이 맛. 녹황색 야채 스프가 듬뿍 사면 큰 냄비. 맛있는 게 남는 거예요. 삼양 큰 냄비. 피로가 몰려오는 이 시간 뭐 상큼한 거 없을까? 맞아, 레모나. 피로회복 기미 주근깨 비타민C 레모나. 상큼해. 자기 전에 레모나 하나. 내일 아침엔 개운할 거야. 경남제약 레모나. 정말 상큼한데? 김한길 29의 일기. 눈 뜨면 없어라. 이렇게 웃기는, 이렇게 슬픈 아름다운 고백은 없었다. 통곡과 열광을 잊어버린 젊은 당신을 위한 낮은 목소리. 눈 뜨면 없어라. 김한길의 글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도서출판 해낸. 시험이면 시험, 상식이면 상식. 야, 넌 어떻게 막히는 게 없니? 민예사 이야기 상식백과 몰라? 고대에서 현대, 시사상식, 문화, 과학까지. 얼마나 흥미진진한데? 시험이건 취직이건 이야기 상식백과는 꼭 있어야겠군. 이야기 상식백과, 한국동양 사연편이 있습니다. 도서출판 민예사. 자, 준비됐지? 응? 7000에 9908? 조심해, 3점이야! 크리스탈이 어딨지? 어? 용기 찾아왔구나. 야! 드디어 찾았어! 새로운 차원의 전화 퀴즈 게임, 크리스탈을 찾아라! 700-9908. 다락방의 학습 탐험. 700-4200. 왜 웃어? 영어 시험 보는데 막 웃음이 나와. 단어가 안 막히니까. 우선순위 영단어 봤지? 어. 대학 입시 영어는 단어를 중요한 순서로 외워야 하는 거야. 얼마나 시간 절약이야? 똑같이 1시간 공부해도 점수가 다릅니다. 우선순위 영단어, 우선순위 영수거. 중학교형도 나왔습니다. 도서출판 비전. 어떻게 받은 젊음의 좌절과 고통. 극한과 도전이 돌출한다. 과학원 아이들. 사랑을 반납하고 청춘을 저당잡힌 천재들의 광결인 도전장. 한국판 공부벌레들의 이야기. 과학원 아이들. 도서출판 김영서. 식으로 하면 이병전야의 노래쯤 되겠죠. 영화는 조니 라이스의 헬로 비엣남을 들려주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빡빡 깎고 있는 젊은이들을 한 명씩 보여줍니다. 그 바리깡 아시죠? 이발기계요. 이 바리깡이 젊은이들의 머리에 고속도로를 냅니다. 금발머리, 검은머리, 흑인들의 곱슬머리. 갖가지 머리털이 발밑에 수북히 쌓이고 젊은이들은 하나같이 심각하고 떨떠름한 표정입니다. 이들은 바로 해병대에 갓 입대한 미국의 젊은이들입니다. From now on, you will speak only when spoken to. And the first and last words out of your filthy sewers will be, sir. Do you maggots understand that? Sir, yes, sir. Bullshit, I can't hear you. Sound off like you got a pair. Sir, yes, sir. If you ladies... 깐깐하고 포악한 인상에 시끄러울 정도로 큰 소리로 떠드는 이 사람. 정식 해병이 되려면 누구나 한 번은 겪어야 될 해병 훈련소의 훈육상사 하트맨입니다. 훈련병들은 내무반 복도 양쪽에 기립 상태로 나열한 채 꼼짝도 못하고 얼어붙어 있습니다. 이때 화면은 직사각형 구도입니다. 마치 곧게 뻗은 신장로에 가로수가 일정한 간격으로 서 있고 그 길 가운데에 하트맨 상사가 서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큐브릭 감독은 이런 사각형 구도를 즐겨 쓰는데요. 그 이유는 사각형 구도가 굉장히 반듯해 보이긴 하지만 화면 앞에서 화면 속 끝까지 그 실제 깊이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큐브릭 감독의 영화들은 얼핏 보면 재미도 있고 내용도 쉬워 보이지만 오히려 보면 볼수록 어려워지고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느껴집니다. 바로 이것이 깊이를 알 수 없는 사각형 구도와 뭐든지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Scumbag. Sir, Brownie Brown, sir! Bullshit, from now on you're Private Snowball. Do you like that name? Sir, yes, sir! Well, there's one thing that you won't like, Private Snowball. They don't serve fried chicken and watermelon on a daily basis in my mess hall. Sir, yes, sir! You, John Wayne, is this me? 하트맨 상사가 무섭게 군기를 잡고 있는데 어느 정신나간 훈련병 하나가 존 웨인의 영화 대사를 읊조렸습니다. 열받은 하트맨 상사. 누구 짓이냐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릅니다. I'll fucking stand. I will PT you all until you fucking die. I'll PT you until your assholes are sucking buttermilk. Was it you, you scroungy little fuck, huh? Sir, no, sir. You little piece of shit, you look like a fucking worm. I bet it was you. Sir, no, sir. Sir, I said it, sir. 상사가 엉뚱한 훈련병을 다그치자 범인은 금세 자수를 하고 맙니다. 이 자수한 훈련병. 풀메탈 자켓의 주연 배우 매튜 모딘인데요. 상사는 웃기는 녀석이라면서 그에게 조커라는 별명을 붙여줍니다. 물론 기합과 함께죠. You will not laugh. You will not cry. You will learn by the numbers. I will teach you. Now get up. Get on your feet. You had best unfuck yourself or I will unscrew your head and chip down your neck. Sir, yes, sir. Private Joker, why did you join my beloved corps? Sir, to kill, sir. So you're a killer? Sir, yes, sir. Let me see your war face. Sir. You got a war face? Ah, that's a war face. Now let me see your war face. Ah! Bullshit, you didn't convince me. Let me see your real war face. Ah! You don't scare me. Work on it. 하트맨 상사, 이번에는 머자나 곧 고문관이 될 동부 로렌스 앞에 섰습니다. Did your parents have any children that live? Sir, yes, sir. I bet they regret that. You're so ugly you could be a modern art masterpiece. What's your name, fat body? Sir, Leonard Lawrence, sir. Lawrence, Lawrence what, of Arabia? Sir, no, sir. That name sounds like royalty. Are you royalty? Sir, no, sir. Do you suck dicks? Sir, no, sir. Bullshit, I'll bet you could suck a golf ball through a garden hose. Sir, no, sir. 그런데 로렌스는 뭐가 재밌는지 실실 웃는 표정으로 상사를 대합니다. 이 군기 빠진 얼간이를 하트맨 상사가 그냥 두었죠. 그럼 상사가 엄지와 검지 손가락으로 로렌스의 멱을 눌러서 혼내는 장면 잠깐 들어볼까요? Are you still grinning? Sir, yes, sir. Bullshit, I can't hear you. Sir, yes, sir. Bullshit, I still can't hear you. Sound off like you've got a pair. Sir, yes, sir. That's enough. Get on your feet. Private 영화 사관과 신사의 흑인 교관과는 비교도 안 되는 것 같죠? 이 상사 역을 맡은 배우는 실제 훈육 상사 출신이라는데요. 여전히 저도 마치 제가 군대에서 기합받고 있는 것 같네요. 파리스 아일랜드, 사우스 캐롤라이나, The United States Marine Corps Recruit Depot. An eight-week college for the phony tough and the crazy brave. Mama and Papa were laying in bed. Mama and Papa were laying in bed. Mama rolled over, this is what she said. Mama rolled over, this is what she said. I give me some. I give me some. I give me some. I give me some. P.T. P.T. P.T. P.T. Good for you. Good for you. Good for me. Good for me. Mm, good. Mm, good. South Carolina. 파리스 섬에 위치한 미 해병 훈련소. 이제 8주간의 신병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Private Powell, what are you trying to do to my beloved corps? Sir, I don't know, sir. You are dumb, Private Powell. 로렌스가 좌로 어깨총인지 우로 어깨총인지 좌우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서서히 고문관이 돼가고 있는 거죠. What side was that, Private Powell? Sir, left side, sir. Are you sure, Private Powell? Sir, yes, sir. What side was that, Private Pyle? Sir, right side, sir. Don't fuck with me again, Pyle. 로렌스의 왼쪽 볼과 오른쪽 볼에 번갈아 주먹을 날리면서 좌우 방향 감각을 가르친 하트맨 상사. 하지만 파일 2등병의 고달픈 훈련 생활은 이제 겨우 시작입니다. 파일, 뚱볼 로렌스 신병에게 하트맨이 붙여준 별명이지요. 취침 시간. 훈련병들은 침상에 반드시 누운 채 앞에 총 자세를 취합니다. 그리고 하트맨 상사의 구령에 따라 총에 대한 기도문을 복창합니다. This is my rifle. There are many like it, but this one is mine. My rifle is my best friend. It is my life. 이것은 총이다. 총은 나의 친구요, 인생이다. 내가 없으면 총은 무용지물이고 총이 없으면 나도 무용지물이다. 적이 나를 쏘기 전에 내가 먼저 적을 쏘아야 한다. 나와 나의 총은 조국을 방어한다. 평화가 올 때까지 적을 못 찌르자. 아멘. I will. Before God, I swear this creed. My rifle and myself are defenders of my country. We are the masters of our enemies. We are the saviors of my life. So be it, until there is no enemy, but peace. Amen. 인간과 총을 하나로 묶는 기도문. 이 살벌한 기도문은 철딱선이 없는 미국의 젊은이들을 살인기계로 개조시키는데 없어서는 안 될 자기 최면제입니다. Love, 어느 나라 군대도 마찬가지겠지만 훈련소의 하루는 훈련으로 시작해서 훈련으로 끝납니다. 제식훈련, 총검술, 구보, 행군, 유격, 각계전투, 점호, 검열, 그리고 육설과 기합. Until they can get this obstacle down to less than 10 fucking seconds. 계속되는 훈련을 통해 이성보다는 본능을, 개인보다는 조직을 배우면서 페리스 해병 훈련소의 신병들은 차츰차츰 살인 기계가 돼갑니다. Get up there. Private Joker, are you a killer? Say it, sir! I can hear your war cry. 외부와 격리된 채 오직 훈련만 받으며 몇 주가 지났습니다. 이제 훈련에 이력이 붙을 때도 됐지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파일은 어떤 훈련에서든 나고자 신사를 면치 못합니다. 구보에서 나고되고 줄타다 떨어지고 완벽하게 고문관이 된 겁니다. Punchy up there on top of that obstacle. You can get up there. Cut and shoot. Science, sir. Your ass looks like about 150 pounds of chewed bubble gum. 여기서 잠깐 이 고문관이 뭔지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흔히들 시범 케이스라고 하는데요. 훈육 교관들은 을에 제일 멍청해 보이는 훈련병 하나를 정찍어놓고 계속 못 살게 굽니다. 그러면 그 훈련병은 더욱 실수를 하게 되고 자연히 그에게 쏟아지는 기압도 잔혹해집니다. 뭐 이렇게 되면 나머지 훈련병들은 무서워서라도 열심히 하는 수가 없게 되겠죠. 그게 바로 고문관 시스템입니다. You are a worthless piece of shit, pile! Get out of my face! Get up there, snowball! 훈련 첫날, 어깨총 한번 잘못한 죄로 파이든 할트맨 상사에게 고문관으로 찍혔고 그리고 그때부터 계속 당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입니다. 화장실 청소를 명령받은 조커 이병. 성모 마리아를 믿느냐는 하트맨 상사의 농담 섞인 질문에 믿지 않는다고 대답했다가 혼이 납니다. Believe in the Virgin Mary? Sir, no, sir! Private Joker. I don't believe I heard you correct. Sir, the private said no, sir, sir! Why, you little maggot! You make me want to vomit! You goddamn covenant heathen, you had best sound off that you love the Virgin Mary, or I'm gonna stomp your guts out. Now, you do love the Virgin Mary, don't you? Sir, negative, sir! 혼날 땐 혼나더라도 소신을 꺾지 않는 조커. 그런다고 그냥 넘어갈 하트맨이 아닙니다. 군대 생활 하루 이틀 한 사람이 아니니까요. 파일 같은 고문관은 무조건 때리면 되고 조커 같은 영리한 훈련병은 다루는 법이 따로 있습니다. Private Joker is your new squad leader, and you will bunk with him. He'll teach you everything. He'll teach you how to pee. Sir, yes, sir. 하트맨 상사는 즉석에서 조커를 분대장으로 임명하고 아울러 파일의 파트너가 돼서 그를 개인적으로 책임지라고 명령 내립니다. 조커는 파일에게 하나씩 새로 가르칩니다. 소총 분해 결합, 군화끈 매는 법, 유격수, 모포 개는 법, 제식 훈련. 고문관 파일은 조커의 도움으로 느리긴 하지만 조금씩 조금씩 달라져 갑니다. 취침 직전의 네모 검열. 청소 상태는 물론이고 손톱, 발톱까지 검사하는 시간이죠. 아니나 다를까 뚱보 파일이 또다시 지적을 받습니다. 이유는 사물함 열쇠가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 안에 도넛까지 들어있습니다. Sir, 배가 고파서 숨겨두었다고 대답하는 뚱보 파일. 어찌 보면 순진하게 짝이었는데요. 하지만 여기는 군대입니다. Get on your faces! Open your mouth! They're paying for it, you eat it! Ready? Exercise! One, two, three, four! I love three, four! 파일은 내무반 한가운데 기립해서 도넛을 먹고 나머지 소대원들은 팔굽혀 펴기를 합니다. 이제부터는 파일이 지적받을 때마다 단체 기합을 주겠다는 게 하트맨 상사의 방침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하루에도 몇 번씩 파일 때문에 이런 단체 기합을 받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두들 파일을 증오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파일이 잠든 사이 모포를 뒤집어 씌우고 소대원들 모두 돌아가면서 파일을 두들겨 팹니다. 그것도 비누로 쓴 수건으로 때립니다. 그래야 멍이 들지 않으니까요. 이른바 블랭킷 파티라고 부르는 이 장면 들어보시죠. 다음 날, 파일이 어딘지 좀 이상합니다. 눈초리가 멍해 보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의 눈빛은 살기가 번뜩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사격 훈련이 시작된 순간부터입니다. 파일이 멍한 눈빛으로 자신의 총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하트맨에게 조롱받고 동료들로부터도 배척당한 파일. 이제 그가 믿을 수 있는 건 총밖에 없습니다. 기도문처럼 총과 인간이 진짜로 하나가 된 거죠. 사격에서 파일은 뛰어난 소질을 보입니다. 백발백중이죠. 그리고 8주간의 훈련이 끝났습니다. 이제 훈련병들은 철딱선이 없는 미국의 젊은이에서 파괴적이고 두려움을 모르는 킬러가 되었습니다. Sir, yes, sir. All 300 infantry. So jam. Sir, yes, sir. All 300 infantry. Adam. Sir, yes, sir. 하트맨이 병과를 발표합니다. 조커는 고등학교 때 학교 신문 기자를 해본 덕분에 정훈병. 파일은 보병. 조커와 친했던 카우보이 역시 보병입니다. Our last night on the island. I draw fire watch. The 훈련소의 마지막 밤. 불침번인 조커의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화장실 쪽입니다. 조커는 화장실을 둘러봅니다. 순간 변기에 걸터앉아 있는 파일을 발견합니다. Hi, Joker. ...눈에서 살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는 파일. 그는 어디서 구했는지 탄창에 실탄을 채우면서 비장하게 얘기합니다. 7.62mm 풀메탈 자켓. 그리고 창으로 새어들어온 푸스름한 달빛을 받으며 파일은 미친 듯이 재식 훈련을 하고 카빈총의 풀메탈 자켓, 즉 탄창을 장전합니다. 그리고 총에 대한 기도문을 소리내어 외웁니다. 들어보시죠. In a world of shit. Left shoulder! Right shoulder! Lock and load! Order! This is my rifle! There are many like it, but this one is mine! Get back in your bunk! 하트맨 상사가 달려옵니다. 그는 노련한 군인답게 하이를 달래며 총을 내려놓으라고 설득합니다. Place that rifle on the deck at your feet and step back away from it. Pilot의 호흡이 거칠어지기 시작합니다. Didn't mommy and daddy show you enough attention when you were a child? 상사의 가슴을 향해 방아쇠를 당긴 파일. 조커는 얼어붙은 듯이 서 있고 파일은 변기에 주저앉습니다. 파일은 총구를 입에 물고 방아쇠를 당겨버립니다. 영화의 전반부는 이렇게 끝납니다. 한 창녀가 조커와 그의 동료에게 다가가 말을 겁니다. 거리엔 스쿠터가 소리내며 지나갑니다. 여기는 바로 베트남입니다. The enemy has very deceitfully taken advantage of the Tet ceasefire to launch an offensive all over the country. So far, we've had it pretty easy here, but we seem to be the exception. 그리고 이곳은 베트남 현지에 파견된 미군 신문사 Stars and Stripes 편집장교의 주제로 편집 회의가 열리고 있는 중입니다. 만들어서라도 재미있는 기사를 내라면서 군인 기자들을 몰아세우던 편집장교가 조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격전지인 푸바이로 가서 전쟁을 취재하라는 명령입니다. Joker와 사진기자병은 Lefterman이 치누크 헬리콥터를 타고 푸바이로 이동 중입니다. Yes, sir! Yes, sir! 그런데 헬기의 기관총사수가 아래를 향해서 마구 총을 쏘아댑니다. 선량한 농민들이 총소리에 놀라서 허겁지겁 달아납니다. 조커가 따지자 그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Gus, don't lead him so much. Ain't war hell? 신경 쓸 거 없어. 전쟁은 원래 지옥이잖아. 조커는 포연이 가득한 전장에 도착했습니다. 미군들은 끝없이 북상 중이고 피난민들은 끝없이 남하 중인 광경을 지켜보면서 조커는 우선 훈련소 동기인 카우보이를 수소문합니다. 그의 부대가 이곳 푸바에 배치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북상 중인 미군을 따라 도보로 행군하면서 조커는 취재 노트를 펼치고 레프터만은 카메라 셔터를 누르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사살한 적군들을 한꺼번에 구덩이에 매장하는 광경과도 마주칩니다. Excuse me. 석회를 뿌린 시체의 수십 구가 나란히 누워있고 미군들은 둘러서서 기념사진을 찍습니다. 조커는 허구와 공포뿐인 이 전쟁을 조금씩 체감해가면서 기사를 작성합니다. The dead have been covered with lime. The dead know only one thing. It is better to be alive. 죽은 시체들은 석회로 덮여있고 죽은 자가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살아있는 것이 더 낫다는 사실이다. 조커는 결국 훈련 동기생인 카우보이를 만났습니다. 동료들에게 조커를 소개하는 카우보이. 그런데 기자라니까 다들 탐탁지 않은 표정입니다. 누구는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데 누구는 그리나 끄적인다는 게 불만스러운 거죠. 결국 기관총을 둘러맨 병사 하나가 조커에게 시비를 걸어옵니다. No, I'm a combat correspondent. Oh, you seen much combat? Well, I've seen a little on TV. You're a real comedian. 기관총 사수에 만났다가 이 전쟁을 취재하겠다고 전선까지 날아온 조커는 어쩌면 코미디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주위에서 두 사람을 뜯어 말립니다. 둘은 결코 서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 명은 살인 기계고 한 명은 코미디언이니까요. 카우보이의 소대가 전투에 투입됩니다. 조커와 레프터만도 완전 무장을 한 채 소대의 뒤를 따릅니다. 생생한 기사와 생생한 사진을 위해서죠. 그들은 탱크를 앞세우고 전투 행렬을 지어서 천천히 전진합니다. 갑작스런 폭음과 함께 소대장이 쓰러집니다. 이제 고참 상사가 지휘를 대신하게 됩니다. 그는 소대를 3개조로 나눈 후에 불타고 있는 전방의 건물을 조사하도록 명령합니다. 임무 수행 개시. 건물을 향해 뛰어가는 병사들을 핸드헬드 카메라가 뒤쫓습니다. 병사들의 허벅지 높이에서 카메라는 흔들리면서 쫓아갔는데요. 이 장면이 영화사의 길이 남는 명장면으로 손꼽힙니다. 교전 끝에 적 두 명을 사살한 고참 상사.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그의 기분을 아는지 트래시맨의 노래 Surfing Bird가 흘러나옵니다. 미국 본토에서 온 방송국 기자가 전투 중인 병사들을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의 이야기만 들어봅니다. Can I quote LBJ? I will not send American boys 8 or 10,000 miles around the world to do a job that Asian boys ought to be doing for themselves. 나는 아시아인들이 스스로 해야 할 일을 위해서 우리 병사들을 멀리 보내지는 않겠다. 랜든 B. 존슨 대통령의 연설을 인용한 거죠. 이 군인뿐 아니라 인터뷰에 응한 대부분의 군인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왜 여기에 보냈나? 이런 원초적인 의문입니다. I'm not real keen on 그들은 잠깐의 휴식을 끝낸 뒤 다시 적지로 정찰 나갑니다. 고참 상사가 부비 트랩을 건드려 폭사합니다. 자, changing direction. What do we lost? Joker, shut the fuck up. Okay, listen up. Can you hear me? Yeah. Okay, we're changing direction. 그를 대신해 카우보이가 소대를 통솔합니다. Got it? Got it. Hey, Bo. Let's dance. 그들 앞에 자그마한 시가지가 나타납니다. 이 시가지의 건물들은 미군의 폭격으로 완전히 파괴된 채 불타고 있습니다. 카우보이는 병사 한 명에게 그 건물들을 조사하라고 명령합니다. 적정을 탐지한 병사가 동료들에게 손을 흔드는 순간 총알 한 발이 그의 허벅다리를 관통해버립니다. 총알이 어디서 날아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에 또 한 명의 병사가 쓰러진 병사를 구하려고 뛰어나갔습니다. 그마저 총에 맞고 쓰러지자 카우보이는 철수를 명령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조커와 다툰 적이 있는 그 기관총 사수가 제 성에 못 이겨 뛰어나갑니다. 기관총 사수는 적의 저격수가 오직 한 명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카우보이에게 소리쳐 보고합니다. 적이 한 명뿐이라는 보고에 방심했기 때문일까요? 겁도 없이 일어서서 무전을 날리는 카우보이에게 어디선가 또 한 발의 총탄이 날아듭니다. 이제 조커의 헬멧에 쓰여있듯이 Born to Kill, 죽이려고 태어난 사람들의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들은 불타는 건물 속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뒤지기 시작합니다. 부서진 건물 2층 창 뒤에 숨어있는 저격수를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은 조커입니다. 방아쇠를 당기는 조커. 그런데 불발입니다. 적의 저격수가 돌아서서 총을 난사합니다. 총을 떨어뜨리고 마는 조커. 그때 동료 레프터만이 적의 저격수를 쏘아버립니다. 그런데 쓰러진 저격수는 의외로 베트콤 소녀였습니다. 분대원들이 모두 몰려옵니다. 소녀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제발 나를 쏘아달라고 애원하는 소녀. 새로 분대장이 된 기관총 사수는 그대로 죽게 내버려 두자고 하지만 조커는 방아쇠를 당깁니다. 잘한 일인지 못한 일인지 조커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I'm so happy that I am alive, in one piece, and short. I'm in a world of shit, yes, but I am alive, and I am not afraid. 비록 보잘것없는 한 조각의 목숨이지만 나는 살아있다. 그것이 기쁠 뿐이다. 나는 정말 더러운 곳에 와 있지만 분명히 살아있고 이제는 무섭지 않다. 조커의 나레이션과 함께 병사들은 미키마우스 군과와 함께 죽음의 전선으로 행군합니다. 그리고 엔드 타이틀이 흐르면서 롤링 스톤스의 페인티드 블랙이 흘러나옵니다. 고려대학교 물리학과 93학번 송종민 씨. 내일 모레면 군대에 가는 낙균이 형께 이 마지막 곡 롤링스톤스의 페인트 블랙을 띄워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면 좀 잔인한 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시네마 천국 정말 걸작을 보내드렸습니다. 스탠리 큐빅 감독의 영화 풀메탈 자켓. 시간이 별로 없네요. 하이텔로 이 곡을 신청해 주신 김명재 학생께도 고맙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